2017년 세계 인구의 날의 저만 토론회가 11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부문 윤간단위 일꾼들과 주조 유엔인구기금 대표,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올해 유엔인구기금이 가족계획, 인간의 권리 보장과 사회 발전이라는 주제를 제시한 데 대해서 언급하고 이번 토론회가 가족 계획을 포함한 재생산 건강 봉사를 강화하는 중요 계기로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가족 계획에 대한 투자, 2017년, 2021년 국가 재생산 건강 전략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 소식 특간호를 발간했습니다.